못 참는 청춘 미련마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내 청춘을 모두 바쳤다 남지 않는 삶이 되길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내 청춘을